예,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요약하면서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우리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역시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3장의 말씀을 확증 또 예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이 말은 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민족의 조상 여러분 시조인 동시에 또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도 분명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될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 여러분 환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우리가 피신했던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또 같은 잘못을 범했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연약함, 수치를 여러분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니죠. 행위 안에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평가해주겠다. 내가 너를 의가 있다고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훈련된 318명의 자기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또 언제 다시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그 부족을 이어갈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 아들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 모든 별들을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 먼저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주 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너희는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일한 대가로 여겨지지만,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느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혈통의 조상이었던, 또 그들이 칭송하며 그들이 높였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선한 행위로, 그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그의 어떤 공로로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때로는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흉년 환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피해 떠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수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지만, 또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는, 야 너 따위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너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또 넘어지잖아, 또 실수하잖아, 그런데 너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찬송하고 참소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돈을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완전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정해 주시며 그 믿음도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제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된 복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심을 받는 그 사람이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다윗의 예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죠. 자기 신하의 부인을 취하고 그것을 덮겠다고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던 파렴치한입니다.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버려서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이야기했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죄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 이 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역임받았던 다윗보다 여러분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역시도 여러분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겸손하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때로는 거친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